평양은 김정은 동지께 라오스 여성동맹 중앙위원회에서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 보내온 선물을 라오스 여성동맹 대표단 단장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위원인 인나완 깨우분판 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에게 전달했습니다.